하나도 못 잊는 듯한 내 안에 가슴에 산 끝에 그 여자 그만해 이전에 다들 말을 하지만 사랑은 몰라 하는 말이다 나라는 남자의 사랑은 이별에 지지 않는다 이 한 몸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다 언젠가 그 여자 내게 돌아올 테니까 그 누구도 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 아직도 조금 더 밉지 않다 나 혼자 두고 간 나쁜 그때 그 여자 한심해 미련해 손가락질해도 난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다 나라는 남자의 사랑은 이별에 지지 않는다 이 한 몸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다 언젠가 그 여자 내게 돌아올 테니까 그 누구도 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 보고 싶을 때도 미칠 것만 같아도 한 잔 두 잔 마시고 견디고 눈물이 흘러도 다 예술잔에 담아서 넘기면 되니까 나서 너보다 더 좋은 사람 없으니까 남자의 사랑은 이별에 지지 않는다 이 한 몸 죽일 때까지 기다릴 거다 언젠가 그 여자